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딜리버리맨, 배달부라는 얘기고요. 이제 1, 2부 설교 때는 배달부라는, 배달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고린도는 그리스의 저쪽 남쪽 항구이죠.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기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좀 부유한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편에 있었어요. 물론 가난하고 그리고 노예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잘 하나로 모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데 좀 더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델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들이에요. 마게도냐는 그리스 저 북쪽, 저 북동쪽에 있는 터키하고 인접해 있는 그쪽 부분인데 고린도가 있던 부분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렀고 그 위에 지금 그리스의 북동쪽은 마게도냐라고 불렀습니다.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쪽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주셔서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단기 선교 주제였죠? 재작년? 예, 재작년에 우리 단기 선교 주제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얘기였는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획을 긴급하게 수정해서 대륙을 건너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유럽 대륙으로, 물론 가까운 거리긴 하지만 드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건너가니까 좋은 일이 많았죠? 아닙니다. 가자마자 아주 혹독한 고생을 하고 옥에 갇히고 붙잡혀서 죽도록 얻어맞고 정말 힘든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안에서 고통과 영광은 합이 하나다. 이게 은혜의 원리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예, 부분적으로만 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예, 같아요. 그래서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지만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카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게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는 아마 빌립보 감옥에 간수도 있을 거예요. 바울 사도 일행이 민심을 결안했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죠. 한밤중에 밤이 깊었을 때에 얼마나 얻어맞았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잠도 자지 못했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찬양을 부르는 거죠. 한밤중에. 저는 한밤중에 찬양을 하는 거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밤중에 찬양을 잘 부릅니다. 목소리는 갈수록 나빠져 가지만 슬프게도 근데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당신이 노래를 전에는 잘했는데 요새 좀 들으면 좀 안쓰럽다고 그러는데, 아, 뭐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녁에 이렇게 찬양할 때 참 좋아요.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면 옆에 집, 밑에 집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갈 거기 때문에 밤중에 찬양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교회가 공간이 많으니까 제가 교회에서 주로 찬양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간수와 죄수들이 듣더라 해요. 그들이 듣는 거죠. 저 사람은 누구이길래 저렇게 혹독하게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매를 맞고 노래를 부를까?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여러분? 매 맞고 막 상처가 욱신거리고 비참한 그 모습 속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한마눈 이런 거 불렀을까요? 이 세상 그건 아니고요. 네.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이런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요? 평화 평화로다. 이 찬양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당연히 평안해지고 그리고 많은 생각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도망갔고 그리고 간수는 그 죄수들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데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칼을 뺐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던 거죠. 그 사람들은 죄도 없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 당신 목숨을 해하지 말라. 그 순간에 간수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때 바울 안에 있는 주님이 이미 찬양을 통해서 자기 문 앞에까지 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버리죠. 예.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바울이 너무나 단순한 대답을 하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요. 그가 아마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 자주장사 루디아도 역시 그 사람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귀부인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그는 여전히 비난한 여성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은 더 빈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사람들은 약간 멸시하는 예수쟁이 그런 느낌. 요즘으로 치면 뭐 한국에서는 뭐 개독교. 처음에는 그 말에 개자가 붙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조금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네. 올해는 또 개해이기도 하고요. 상관이 없나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정말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내 삶 속에서 견고하게 믿는 것을 역시 같은 의미로 그렇게 불러준다면 표현이야 뭔들 상관 있겠어요. 그게 안디옥 사람들이 받았던 크리스찬이라는 말하고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예. 저는 어쨌든 예수 믿는다는 표현에서 그렇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빌립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고상한 걸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신화를 해도요 좀 멋지게 꾸미고요. 그리고 신전도 굉장히 격이 높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쾌락을 누리고 배설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이 뭐예요? 드라이 아이스 이렇게 띄워가지고 뭔가 신비스럽게 만들어요. 사실은 욕망과 배설인데. 예, 그래서 거룩한 신전에서 제사를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역시 사제 모양을 한 여사제 모양을 한 그 여성들이 창기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마치 성만찬을 하듯이 그런 제사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은 신화를 좋아했고 지혜를 좋아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뮤즈를 좋아했던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천하게 보였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유대인을 숭상하는 사람들,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와 그들이 만난 예수님과 그 인격적인 그 죄사함의 복음과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감격하고 잊을 수가 없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할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이 다섯이나 있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한 사마리아 여자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만나서 그녀에게 생명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전달하니까 그 여자가 그냥 샘이 넘치시 넘쳐버렸어요. 그래서 물을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거기다 그대로 두고 잊어버리고 동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주를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드러낼까? 그들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된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도 꼭 누구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 개혁자들이 어디 가서 식사를 하면 예, 그 중에 한 명이 빠지면 꼭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빠진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전하세 예수, 이 좋은 음식을 전해줘서 저 사람이 거룩한 배가 아프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동료 의식이죠. 하물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정말 거룩한 생각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 여러분,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 하나만 들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참 행복하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 여운이 오래 남아요. 좋은 예배를 드리면 저는 이 주일 오후와 저녁이 이렇게 울렁울렁 거려요. 배를 타고 멸미한 것처럼. 그런 느낌 가져보신 분들 있으세요? 있으시죠? 네. 이렇게 울렁울렁 거려요. 그래서 누가 뭐 살짝 해도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 눈물샘이 한번 터지고 이렇게 하면은 울컥울컥 그래요. 이 남자들이 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은혜 받은 남자들이 뭐 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컥울컥. 네,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난하고 빈곤한 살림인데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넘치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원교회, 모교회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바울사도가 그 빚진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것을 알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합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것도 넘치게, 오늘 보니까 거액의 연보라고 한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모은 것 같아요. 자기들의 살림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누가 전달할까? 그랬더니 바울사도의 일행이었고 역시 이방인 개종자였던 디도가, 예, 티투스, 요즘은 뭐 온천 이름 이런 걸로 많이 나오는데요. 예, 이 디도가 자원한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예, 디도는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그 디도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디도2가 자원하는 거예요. 저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고요. 강도 만날 위험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적대 세력들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 적대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다시 그 길을 또 가는데 에베소의 장로들이 마중 나와서 목을 얼싸안고 울면서 제발 가지 말라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나 그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을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디도2 얘기했죠? 예, 디도2는 누구일까? 이름이 안 나와요. 익명의 사람인데 그는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또 세 번째 디도3도 있습니다. 그는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처음과 끝이 일관된 사람이라 하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주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디도2, 디도3처럼 익명의 사람이지만 이렇게 복음으로 여러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그리고 처음과 끝이 똑같고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신실함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되자. 제가 적용으로, 예, 개인적인 적용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이 복음은 전달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생명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몸에 산소가 공급되는 것은 적혈구의 역할입니다. 온몸의 세포가 몇 개라고요? 오전에 계셨던 분들 60조, 60조. 제가 안 세봤지만 그냥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60조 정도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적혈구가 한 25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가 넘는 거죠. 여러분, 60조의 세포를 먹여 살리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25조의 적혈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럼 적혈구의 자격은 뭘까? 적혈구는 핵이 없다 그래요. 자기는 먹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적혈구에게 수명을 주셨어요.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이라고 그럽니다. 120일 동안 살면서 가서 산소를 전달하는데 적혈구의 모양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거기에다가 산소가 달라붙기 좋게 해놨대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는 산소를 나르는 운반책, 딜리버리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신축성이 있어서, 예? 왜냐하면 모세혈관 조그만 데를 지나가면 굉장히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그래서 거기에는 몸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무협소설 보면은 몸을 이렇게 줄이는 그런 무공인데 좀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전달을 다 여기저기다 하는 거죠. 120일 동안 그 일을 해서 산소를 전달하고 세포로부터 노폐물들은 받아내서 밖으로 보내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적혈구를 통해서 생명을 나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무명의 사람들, 이 은혜의 일과 가난인들에게 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초대교회의 성경의 복음의 사람들, 그들은 정말 미세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나르고요. 그리고 여러분, 알렉산더와 헬라 제국이 이 세계를 정말 발전시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 무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른 적혈구가 산소를 나르는 것 같은 그런 이름 없는 생명의 딜리버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생명의 일들이 계속되게 하는 그런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구약성경은 바로 그 생명을 전달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꽃 피우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들에게 자격은 별로 필요 없었어요. 산소를 나를 수만 있으면 적혈구의 사명은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그냥 생명을 나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누구에게? 백성에게.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에게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모세가 말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럼 누가 말을 했어요? 아론이 말을 했죠. 아론이. 그러니까 모세는 말도 안 하고 립싱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들려줬죠. 막대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 보이라고 일단 막대기 들고 가가지고 삼장법사처럼 가서 막대기를 탕 치면 아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는 왜 왔니? 응? 쟤만 오면 되지. 말도 안 하면서. 그럼 말도 안 해. 그냥 또 탕 치고. 그럼 아론이 또 얘기해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고요. 그리고 이 적혈구와 모세에게는 이 아피니테트가 있다는 거예요. 어피니티,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혈구의 수명이 120일, 모세의 수명은 120년, 그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주로 어디서 살았어요? 80년 광야에서 살고요. 40년은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적혈구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120세까지 그가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의 눈이 청청하였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예, 뭐 육신의 눈이 얼마나 밝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그는 부족함이 없었고, 오늘 시편 23편의 찬양처럼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복음의 전달자로 살면서, 생명의 전달자로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비전을 보는데 눈이 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한 차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니까 제가 보너스로 이 딜리버리맨 영화 얘기도 조금 하겠어요. 예, 빈스 본이라는 사람이 주연한 코미디인데 영화 제목이 딜리버리맨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그 정육점을 운영하는 한 집안의 아버지 아들들 이렇게 정육점을 하면서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스 본이라는 좀 약간 모자란 아들인데 사고 많이 치고요. 자꾸 까먹고, 그래서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고 다니는데 계속 자동차 잘못 세워서 딱지 떼고. 예, 그러니까 그 형이 막 일은 바쁜데 동생이 나가서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뭐 하니? 어디야 지금? 그러니까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막 또 자동차 끌고 가요. 막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가지고, 너는 어떻게 날마다 조금씩 무능해지니?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그죠? 예. 그러니까 딜리버리 맨인데 자기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예, 끝나고 그 가족들이 이제 농구 시합을 하는데 그 정육점 가족들이 이제 다 나가는, 직원들이랑. 그래서 이 아들에게 유니폼을 맞춰라, 우리 사진 찍을 때 유니폼 입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너를 내 아들처럼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저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아들처럼 사랑하지. 그러면서 유니폼 맞춰놨니? 그러니까 아, 물론 맞춰놨죠. 그러니까 형이 그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안 맞췄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흔들며 같이 나가요. 진짜 안 맞춘 거예요. 근데 그 영화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느 날 이 무능하고 이 정말 늘 사고만 치는 이 사람에게 변호사가 찾아와서 당신이 스무 살 때에 그것도 돈을 벌려고 스펌이 뭔지 아시죠? 예. 스펌을 이렇게 정자은행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기증을 돈을 벌려고 그래서 그때 받은 돈이 뭐 2만 몇천 불인지 뭐 그랬다고 그래요. 예, 그게 533명에게 갔는데 예, 당신의 스펌이 굉장히 건강해서 그 사람들이 다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53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42명인가가 예, 아버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요청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서류를 줘요. 황당해서 이 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예, 서류를 한번 딱 보고 아 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아들인데 예, 누구냐면 NBA 스타. 그래가지고 이제 예, 농구 경기를 보러 가죠. 예, NBA 스타인데 뭐 제가 딱 봐도 포인트 가드쯤 돼요. 그래가지고 뭐 계속 3점슛 넣고 그러니까 막 흥분해서. 근데 다 NBA 스타인 거는 아니었고 예, 그중에는 뭐 카페 종업원이면서 영어 배우를 꿈꾸는 사람 그리고 마치 버림받듯이 요양원에 있으면서 예,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 뭐 여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코미디이지만 예, 불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친구가 자기가 원했던 딜리버리가 아니죠. 이거는 예, 그냥 자기 스펌이 이렇게 예,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된 건데 그러나 생물학적인 예, 자기의 예, 뭐 후손들 아이들을 보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보고 자기가 수호천사처럼 밝히지 않고 이렇게 돕기 시작하면서 예, 삶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떠가는 뭐 이런 이제 소프트 터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가 제대로 된 존재가 못 되면서 그가 특별한 목적도 없었으면서도 그러나 이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영화가 우리들에게 조금은 얘기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딜리버리하고 그리고 전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생명을 전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화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스펌을 그 은행에다가 맡겼는데도 533명의 아이가 생겼다. 물론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누가 돌보지 않아도 루트만 있으면 금방 퍼져버립니다. 인플루엔자도 금방 퍼져버려요. 그래서 가축이 죽어가고 AI로 닭들이 죽고 그 다음에 구제역으로 돼지들이 죽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은 퍼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얻어맞고 너무 비참하게 보이는 존재이지만 그의 찬양과 그의 태도 하나가 간수의 마음을 변화시켰잖아요. 생명은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은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삶으로 뭐를 보여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적용을 어떻게 할까? 그냥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그냥 실어서 엔터만 누르면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그렇게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 정말 마음이 가는 곳에 내 행동과 삶은 따라가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느새 복음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이 두 번째 디도와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그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 교회에서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 이방인인 디도와 함께 갔으니까 아마 이방인이고 개종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그가 이 어려운 복음의 일을 누가 하려고 했을까? 학자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았습니다. 누구일까? 주후 52년에서 59년 사이에 빌립보에 있었던 복음의 유명한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일까? 누가 했을까? 혹시 누가가 아닐까? 맞습니다. 누가일 거라는 거죠. 누가는 드로아에서 바울사도 일행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쓴 의사, 이방인 의사인 누가는 드로아에서 바울사도 일행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백업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거기까지 온 이야기들을 쭉 백업을 받고 그리고 그는 의사였던 직업을 돌려서 바로 그 복음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전달하는 역할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빌립보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과정을 보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일을 운반하는 이 딜리버리의 책임을 맡는 일에 무명의 두 번째 사람으로 자원하는 거예요.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또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생명의 기록, 그러나 이 무명의 딜리버리맨들, 그들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익명으로 숨어서 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30몇년 전에, 근 40년 전이네요, 남해도 백사장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도를 3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아, 그 다음에도 저는 갈팡질팡을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딜리버리의 역할을 맡아서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120년 살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맡기신 딱 그때까지 딜리버리의 일을 감당했어요. 바울사도도 중간에 난파선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고 유라굴라를 만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전달자이고 복음의 딜리버리를 맡은 사람이라면 건강 걱정하지 말고 갑자기 급사할까 걱정하지 말고요, 뭐 하다가 폭삭 망할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홍집사님 기도처럼 그냥 막 늘어날까 이런 걸 걱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 무명의 운반책들, 그런 배달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조국이 복음 절벽 앞에 섰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부터 이제 뚝 끊어지는 우리가 그런 위기 앞에 서 있지만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고 생명을 전달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다시 황무지에도 아내모니가 피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도 길을 만들어서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골짜기가 돋워지고 거기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일들을 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적혈구와 같이 단순한 세포구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날마다의 큐티와 큐티의 인증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단순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그런 전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병상에서 사람들이 일어서고 그리고 난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이 작은 공동체들을 만들고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으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었고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3월에 복음 광고와 거리 전도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왔던 동방의 작은 나라, 하나님 그 무명저고리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낯선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곤방대를 꺾고 그리고 조상제사를 그만두고 산에 올라가서 알지 못하는 정령에게 절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일세게 된 이 유럽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심을 선포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시고 복음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생명의 전달자라, 복음의 전달자라. 우리 예수님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초대교회가 그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 복음의 딜리버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주님의 복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